살아날게 걔만은 안 돼 나쁜 남자한테 끌려 너는 왜 솔직히만 답답해 네가 좋은데 아직까지도 못한 거 Hey baby 깨리죠 꼭꼭꼭 듣고 볼 수 없어 눈물이 나올 때 길에서 내게 얘기해 아직은 때가 아닌데 넌 항상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네 미치겠어 널 보면 멈춰있어